나 돌아가는 날 너는 와서 살아라. 두고 가진 못할 참아 소중한 사람. 나 돌아가는 날 너는 와서 살아라. 묵은 눈터 새순도 뜻 허구만은 자연 중 너는 이 근처에 와 살아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 땅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게 담겨있는 시 신동엽 시인의 너에게였습니다. 고향길 어떠셨어요? 편안히 다녀오셨습니까? 우리의 그 묵은 그 익은 가을의 자연에서 어떤 새순 같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이런 어떤 작가의 국토 예찬론이 남다르게 정감이 가는 그런 밤입니다.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중에서 Sunrise Sunse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글쎄요. 참 지금 좀 기분이 착잡할 때죠. 오랜 연휴 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연휴를 즐기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휴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만큼 기복이 있고 또 그런 당기고 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나는 것이 아닐까. 스튜디오에서 연휴를 지낸 방송국 사람들은 밖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들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는 자상한 하이틀의 김성종 씨. 신청곡은 아니지만요. 아마 이 곡도 창을 열고 듣는다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이틀의 윤규 씨. 만약에 이 곡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홍동식 PD의 집에 13일의 금요일이 재연된다고 하셨는데 진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오늘은 하드락 그룹 임펠리테리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죠.

가슴 막히는 서스펜스와 드릴 그리고 해리슨 포드의 고난도 액션이 한데 어우러진 영화.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의 도망자 가운데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한 외과 의사와 그를 쫓는 형사. 이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긴박감 넘치게 펼쳐지는데요. 70년대 TV 인기 시리즈물을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이죠. 지난 11일에 개봉된 이후 추석 연휴 때까지 관람객들이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룰 만큼 국내에서 호응이 높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개봉된 영화들 중에는 참 추격전 드라마가 유난히 많죠. 도망자 외에도 톰 크루즈와 진 해크만이 열연하고 있는 법률 드라마 야망의 함정이 그렇고요.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노익장을 과시한 사선에서도 그런데요. 사선에서 이 영화는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살인광 그리고 그를 쫓는 대통령 경호 요원 이들의 숨막히는 일전을 그린 액션 스릴러물입니다. 이스트우드의 연기야 뭐 이미 완숙의 경지에 올라섰고요. 그에 맞서는 개성파 연기자 존 말코비치의 활약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올 추석 극장가 역시 대량의 물량 공세를 앞세운 헐리우드 영화들이 기선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작품 외에도 폴 하기스 감독의 레드핫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찬 10대 소녀의 충동적인 사랑을 그린 에로터치의 서스펜스물이라고 하죠. 크러쉬 이런 영화들 모두 미국산 개봉작들입니다. 특히 50년대의 소련판 청춘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 레드핫은 락큰롤에 빠진 그리고 사랑에 빠진 구소련 젊은이들의 이야기죠. 레드핫 중에서 이 곡은 아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직 내가 할 일은 꿈꾸는 일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Every Brothers의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Old is goodies라는 말, 그 오래된 것이 좋다는 말처럼 이 영화는 철저하게 oldies로만 채워져 있죠. 주제도 배경도 그렇고 음악도요. 이 영화의 주제가로 쓰인 oldies, All I Have to Do is Dream, Everly Brothers의 노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극장가에 미국 영화가 강세이긴 하지만요. 예술성을 앞세운 유럽 영화 역시 만만찮습니다. 우선 많은 영화 팬들의 기대와 호기심 속에 개봉된 올까니 대상작이죠. 피아노가 있고요. 또 이미 거장의 대열에 올라선 폴란드 출신의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비터문도 간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사벨 하자니의 매력,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플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배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녀의 매력이 돋보이는 사랑 영화 중독된 사랑도 상영 중이죠.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 영화는 예술성과 영화적인 재미를 모두 갖춘 아트 필름의 수작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19세기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말 못하는 한 여자와 두 남자가 겪는 사랑의 삼각구도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이 정도로는 너무 밍숭밍숭하지 않는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누구의 표현에 따르면요, 한 장면을 딱 고정시켜서 어느 장면을 뽑아내더라도 예술 사진 같다라는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홀리 헌터의 연기도 뭐 깐느에서 인정받은 것만큼 아주 수준급이고요. 영화 속에서 그녀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실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비터문, 이 영화는 유럽에서도 개봉 당시에 탐미적 영상 예술이냐, 저급한 에로티시즘이냐, 이런 논란이 일 정도로 왜곡된 성의 본능을 캐낸 작품인데요. 허니문이 아니라 비터문이라는 제목이 나온 그 배경이 이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영화는 그로테스크한 90년대의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터문의 충격적인 사랑에 비하면 중독된 사랑에서 보여주는 남녀관계는 아주 귀엽고 상큼합니다. 모델 출신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 사랑에 중독된 거죠. 그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한 번쯤 중독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중독된 사랑 중에서 듣겠습니다. Man from Reno. If I could lose, if you could choose, for this next dance you might choose me. I ain't no pussy with the blues, just step out on the floor and see. Can't follow a man from Reno, follow a man from Zurich, follow a man from Italy. Can't follow a man with brain grass, follow his long, long eyeglass, follow a man from Munich. Running out of luck, running out of luck in the midnight. Zodiac killers drain their hands and wipe away the shadows from the walls. Neighbors all say he's got no friends, his friends all say you've got him by the balls. Look up, you might even shred the stars. Look up, might even stop the scars. Zodiac killer needs that crack, he wants you back, he's waiting in the bars. Can't follow a man from Reno, follow a man from Ismail, follow a man I only knew. Follow this wave in heaven, follow the angry weather. Man from Sarajevo, running out of luck, running out of luck in the midnight. Zodiac killers drain their hands and wipe away the shadows from the walls. Neighbors all say he's got no friends. His friends all say you got him by the balls. Look up, you might even shred the stars. Look up, might even star the scars. Zodiac killer needs that crack. He wants you back. He's waiting in the bars. In the midnight, waiting in the bars. 하이틀의 권기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중독된 사랑 중에서 Man from Reno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극장가를 휩쓸다시피 한 홍콩 영화들이 요즘 들어서는 좀 뜸해졌지요. 올 추석에는 겨우 채만 유지만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오락상이 뛰어난 백발마녀전 이 영화는 환상적인 화면과 의상에 그 임청하와 장구경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있죠. 그런가 하면 대도무문은 이연걸의 무술 실력을 앞세운 무협 드라마인데요. 겨우 이 두 편 정도가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기 드물게 대만 영화가 한 편 선보였습니다. 89년 베를린 영화제 특별상을 비롯해서 홍콩 금상장 또 대만 금마장상을 휩쓴 영화 로빙화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의 생활을 다뤘는데요. 아주 서정적인 영화죠. 자, 이 밖에도 화제 속에 개봉됐던 영화들이 추석을 맞아서 소극장으로 옮겨서 계속 상영되는 이른바 이동 로드쇼가 지금 한창입니다. 우선 실베스터 스텔론의 액션 대작 클리프행어가 있고요. 또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알라딘 그리고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가짜 대통령 얘기죠. 네이브. 또 지금 당장 옆집 사는 처녀 총각을 확인해 봅시다. 이런 선전문구를 내세운 우리 영화, 그 여자, 그 남자 등이 서울 시내 각 소극장에서 재개봉 중입니다. 자, 어디 이런 대통령 없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영화 네이브 중에서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영화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국내 탑스타들을 내선 우리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우선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객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서편제가 올 추석에도 계속 상영되고 있고요. 또 남장 여인을 등장시킨 코믹물 가슴 달린 남자, 그리고 최진실, 심혜진, 손창민 같은 호화 캐스트를 내세운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지난 30일에 개봉됐습니다. 또 있네요. 영화와 같은 제목의 노래가 더 인기를 끌었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그 속편 역시 올 추석을 겨냥해서 개봉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국내 개봉 영화의 화제적인 면이라든지 뭐 작품성 그리고 상영 편수 전부 별로 이렇게 뒤떨어진 것이 아닌데요. 관객들의 호응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슴 달린 남자는 기존 멜로물의 도식적인 틀을 깼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구성이 짜임새 있어서 오락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적어도요, 우리 영화에 대해서만은 고슴도치 어미가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뻣뻣한 털 중에서 하나라도 부드러운 게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털 하마마다 이렇게 말하는 고슴도치 어머니처럼요. 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화 가슴 달린 남자의 주제가 들려드립니다. 박광현이 작사하고 작곡한 아주 오랫동안. 말하려 했지 아주 오랫동안 너의 모습 지울 수 없었다고 난 하지만 멀리서 너를 지켜볼 뿐 용기가 없었지 기다리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너의 사랑 느끼고 있었기에 너 언젠가는 내게 살며시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 기다렸던 너만을 사랑해 아주 오랫동안 오래 기다리 나를 힘들게도 했었지만 사랑을 찾게 했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서로 느끼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아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영원히 떠나니 아주 오랫동안 나의 손을 잡아줘 나를 사랑하는 사람아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하는 저 멀리 우리 둘만의 꿈을 찾아 떠나니 아주 그대 안에 내 101번째 미팅. 98번만 더하면 101번째인 미팅에서 또 차였다고요. 하지만 꿋꿋하게 다시 도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틀의 정우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Say Yes 파트 2 김희애의 음성이었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이에서 강정아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101번째 프로포즈에도 우리나라의 스타들이 많이 등장하죠. 뭐 김희애 씨, 문성근 씨.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느 나라나 부자나 인기스타 이런 이들은 신변보호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두워진 뒤에는 제대로 나다닐 수도 없고요. 또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요즘에 뭐 말할 거 없겠죠. 헐리우드의 스타들, 특히 케빈 코스트너의 경우에는 보디가드들만으로는 불안해서 총과 경찰견에 정교한 전자경보장치, 여기에 또 긴급 대피소까지 갖추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까요? 헐리우드에는 경찰견을 훈련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훈련 정도와 혈통에 따라서 개 한 마리에 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하는데요. 스타들은 보통 두세 마리씩은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경찰견이 오히려 보디가드들보다 방범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보디가드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 3교대를 해야 하지만요. 개는 혼자서 24시간 풀로 근무하고요. 또 잠이 깊게 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침입했다 하면 금세 깨나서 지저대고 공격하거든요. 거기에 프라이버시 침해할 염려도 없고요. 하지만 스타들은 경찰견과 보디가드만으로도 불안해서 자신이 직접 태권도나 쿵푸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이나 강도를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보장치인데요. 경보장치도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 설비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하늘 안 합니다. 범죄 수준이 워낙 앞서가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신 설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작 강도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집 안에 대피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강도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나 구조자가 올 때까지 벙커 같은 대피실로 피신하는 거죠. 보통 화장실이 대피실로 활용된다는데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강철문이 달려있고요. 강도가 전기를 끊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전화, 비상식량에 비상식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죠. 스타들의 방범 태세가 이 정도인 줄은 짐작 못하셨죠? 어쨌든 이런 스타들의 무장은 미국의 사회 현실 그리고 스타들의 공포심을 잘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케니지의 색소폰, 아론 네빌의 목소리입니다. Seen a million faces in a thousand times, but when I looked into your eyes, I knew I found heaven. And I've been wanting to tell you I never wanna let you go. It may be winter in Eden, but what I'm feeling is summer in my heart. Is it too familiar to say I love you? Would you be suspicious if I asked your name?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I see a better day. I can feel it coming. I can hear it humming in the wind tonight. Could you turn this man into a true believer? When you left your traces on that moonlit night, it may be winter in Eden, but when I'm with you, it's summer in my heart. Is it too familiar to say I love you? Would you be suspicious if I ask you?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Let the mountains tumble, tumble to the sea. Let the rivers overflow, it won't bother me. Let the stars go out tonight, 'cause I can see them in your eyes. And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Is it too familiar to say I'm if I ask you, maybe tell me, what would it take to really convince you that I'm gonna love you,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나의 사랑은 내가 지킨다.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마치 보디가드 케빈 코스너의 주제가인가 싶을 정도의 가사인데요. Even if my heart would break.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 케니 G의 색소폰 아론 네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곡은 하이틀의 신선호, 개강성 씨 그리고 짝사랑하는 윤정원 씨께 보내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소형준 씨의 마음이고요. 또 대구 서구 평리 사동의 강영민 씨, 친구 지영이를 생각하시는 서울 은평구 불광이동의 이재정 씨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 벌써 됐네요. 서울 도봉구 번희동의 김미선 씨, 대전 동구 대일동의 라영학 씨가 친구 나김 씨와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반겔리스의 음악이죠. 영화 미싱의 메인 테마 들으면서요. 홍동식 PD와 저 정은임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